준비됐나?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관. 저는 이진서. 전 염선진입니다. 동화 하자고요? 응. 불러주세요, 이진서님. 동화. 재미있는 동화. 나와주세요. 엄마 해야지. 나와주세요. 오늘은 꼬마 요정과 구두빵 할아버지라는 책을 읽겠습니다. 원작은 그림 형제가 지었군요. 이 글을 김미애 씨가 각색을 했고요. 김수경 씨가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목들이가 이래. 아이고, 왜? 아빠가.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꼬마 요정과 구두빵 할아버지. 어느 작은 마을에 구두를 만들어 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엄마가 할머니.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했어요. 이제 할아버지에게는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가죽을 꼼꼼하게 잘라놓았어요. 아, 피곤하네. 구두는 내일 만들어야겠다. 할아버지는 길게 하품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구두방에 나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간밤에 잘라놓은 가죽 대신 아주 멋진 구두가 한 켤레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신기한 일도 다 있네. 죄송합니다.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때 구두방 앞을 지나가던 신사가 구두를 보고는 성큼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훌륭한 구두는 처음 봅니다. 바느질도 꼼꼼하고 굽도 튼튼하군요. 신사는 돈을 많이 주고 구두를 사갔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구두 두 켤레를 만들 가죽을 샀어요. 앞이 뾰족한 구두랑 목이 긴 구두를 만들어야지. 할아버지는 가죽을 꼼꼼하게 잘랐어요. 밤이 깊었어요. 영감, 오늘은 그만 주무시구려. 왜 그럴까? 할머니가 졸린 눈을 끔뻑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구두방에 나와보니 또 구두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두 켤레 모두 아주 예쁘고 멋진 구두였지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 구두는 또다시 비싼 값에 팔렸어요. 진짜 누가 만들었을까? 요정. 다음 날에는 네 켤레, 그 다음 날에는 여덟 켤레. 할아버지가 가죽을 잘라놓기만 하면 다음 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구두방에 멋진 구두가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와 구두방은 늘 북적거렸어요. 할멈, 오늘도 구두가 다 팔렸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자가 되었어요. 영감, 도대체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놓는 걸까요? 밤마다 누가 다녀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할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구두방 한 구석에 걸려있는 외투에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요. 오늘은 밤을 꼭 꼬박 세워서라도 누가 다녀갔는지 꼭 알아냅시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몸을 숨겼어요. 밤이 깊었어요. 갑자기 끼익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벌거숭이 요정들이 하나 둘 들어왔어요. 요정들은 작업대 위로 사뿐히 뛰어내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을 떼지 못하고 요정들을 바라보았어요. 요정 소리를 내주세요. 싹둑싹둑 가죽을 자르고 한땀 한땀 가죽을 꿰매고 뚝딱뚝딱 굽을 박고 요정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구두를 만들었어요. 예쁘고 멋진 구두를 다 만들자 하나 둘 창밖으로 사라졌어요. 가자 이진서 요정 가자. 그동안 벌거숭 요정들이 구두를 만들어 주었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떻게 은혜를 갚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옷을 안 입고 다니니 얼마나 춥겠어요. 요정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어야겠어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구려. 그러면 나는 신발을 만들어 주어야겠어. 할머니는 고운 옷감을 잘라 요정들의 옷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가죽을 잘라 요정들의 신발을 만들었어요. 한밤중이 되자 요정들이 창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작업대 위에는 가죽 대신 옷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요정들 기분이 어땠을까? 좋았지요. 그럼 요정처럼 얘기해 주세요.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와, 따뜻해. 와, 따뜻해. 멋진걸? 멋진걸? 야, 예쁜 옷이다. 아주 따뜻하겠는걸? 신발도 있어. 어쩜 이렇게 꼭 맞을까? 우린 이제 벌거숭이가 아니라네. 우린 멋쟁이라네. 요정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춤을 추다가 창밖으로 사라졌어요. 그 뒤로 요정들은 구두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두방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거렸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잘 살게 된 건 모두 요정들 덕분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마운 요정들을 잊지 않았지요. 끝입니다. 진서야, 요정들은 진짜 있을까? 우리가 잘 때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때마다 우리를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는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저기 요정이 있는 거 아닐까? 저기가 어디지? 저기. 저기 장롱 저 뒤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나와? 아니. 그러면 언제 나와? 잠들 때는 잠들 때 신발이나 장난감이나 책이나 이렇게 막 벽돌이나 장난감이나 이렇게 TV랑 이렇게 책이랑 연필이랑 만들어질지도 몰라. 진짜 요정들이? 응. 너 요정 본 적 있어? 아, 못 봤는데. 아, 아빠도 본 적 없는데. 요정은 클까 작을까? 작은지. 왜? 왜 작지? 큰 요정도 있죠. 대왕 요정. 대왕 요정. 그 요정은 아빠보다 더 클까? 응. 우와, 왈랑캄프 아니야? 아니야. 왈랑캄프는 도깨비인가? 이제 자자. 요정 나오게. 자자. 쿵쿵.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해보자. 왈랑캄프는 어디 살아? 안산. 안산이 어디야? 안산? 우리 안 가봤잖아. 아,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산? 응, 거기에 안산. 왈랑캄프라는 도깨비가 살고 있어? 응. 와. 아빠 가르쳐. 과연 왈랑캄프는 누굴까요? 다음에 만나봅시다. 끝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다시 만나. 행복해 놀자. 안녕. 안녕. 아, 안녕. 손님들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아 안녕.